Okay, I'm chilling on myself right now. I got a lot of work to do, not feeling it, you know. A homie's calling up all night to get a full shot. But baby, I'm too lazy for this shit, so fuck up. 매번 난 너를 기다려. 나의 마음이 더 급해져서 여친이 된 that bitch 세계 이별통 보였지 카톡으로 에라 나 모르겠다 이러다 혼자 살다 갈 건가 보다 나무 덤덤에 묻힐 것 같아 막 팽팽팽 돌아버릴 거잖아 내 방구석 게임이 my paradise GTA에서 잤던 차라 회변가 baby ride 아무 묻지 말어 난 내 세상에 빠져 No girls the problem 뭐 집돌이 뭐든 지금 난 뭐해 Baby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boy I'm just chillin' Chillin' my life,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chillin', I'm just chillin' Chillin' for you, love, for Drinkin', drinkin', drinkin', drinkin' all day I'm in the club, 여자들도 내 곁에 아침 7시쯤엔 부딪히게 집에서 아침을 맞네 오늘도 사람이 많네 내게 반했던 여자 도저히 저 테이블에 앉네 너무 지겨워 이제는 삼미실 Oh, I wanna live this shit live 이제 난 이런 밤이 싫어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만나보고 싶어 아니면은 마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 지라 브로스를 지금 시켜와 Pick up the phone, it's time to suffer 잠들지 몰라 몰라 몰라 뭐 위가 몰라 always looking for paradise so I came to studio in 정답 그러니까 너도 어디 울 땐 you have to get me a phone call come here 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받다 사실은 친구도 필요 없어 yeah 매일 밤 너와 보내고 싶어 yeah just wanna show me you Baby,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boy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my life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chillin' I'm just chillin', chillin' for you, love, yeah, chillin', chillin', chillin', chillin', yeah. Chili chicken in the microwave 기운은 후도 없지 근근히 chili chili 내 conditioning Me and my team just checked in Bangkok City 호텔 방에 짐 풀이 창밖베란다 나와 내 시야 가득히 도시가 Santa floor 사 Speakers bumping 몰라 TV 트니까 탕과 Jerry and Ty don't know what to say Now just tell my rules of it's called cool crap 별들 밤 야외에서 여자를 야자수들을 둘러싸 호텔을 둘러싸 툭툭 cars wait for my but for now Baby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boy,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my life, I'm just chillin', chillin', chillin', chillin', I'm just chillin', chillin' for you, love, baby, I'm for the good love,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I got a lot of work to do, not feeling it, you know. My homie's calling up all night to get a full shot, but baby, I'm too lazy for this shit, so fuck.